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신칭의.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 또 이신칭의. 예,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혈통도 상관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했던 할례도 상관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 오직 믿음. 믿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등등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눈감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동으로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어떤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행위이지 네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90점,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100점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감격을 바울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비교적 여러분들도 환희에 찬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알게 되거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난치병에 걸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생존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로 장기간 동안의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친 후에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의사에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병원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 육신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며 그 얼마나 화평의 소식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한 화평의 소식을 그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권하듯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본에 따라서 약간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코맨이라고 하는 길게 발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코맨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길게 발음하는 그 전자는 누리자라고 하는 뜻이고 짧게 발음하는 후자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은 이 부분은 이미 화평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게 영생이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화평이 있어야 마땅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내 심령 가운데 화평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실감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한 그 놀라운 은총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며 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를 했으며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그 감옥에서도 간수를 향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감옥 밖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현세와 내세의 크나큰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또 날마다 가슴 깊숙이 솟아나오는 감사가 넘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믿는 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 2절이 나와 있는데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결과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아주 정결케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지성소와 그 외부를 가로막고 있었던 아주 두꺼운 커튼, 그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 그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이래서 의롭다, 저래서 의롭다라고 내세웠던 것들은 모두가 다 더러운 겉옷에 불과했기 때문에 겉만 깨끗한 척 하는 그 상태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판사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판사 앞에 지나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의 문제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인 사병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에 쓰리스타가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왔습니다. 쓰리스타가 온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하달되냐면 부대 안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물청소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 괜히 걸리적거리지 말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오기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헬기 타고서 두두두두두 왔다가 헬기 타고 갔습니다. 이게 사병일 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포스타가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일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죄와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판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판사 앞에 내가 지나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판사의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판사이든 판사가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덤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아가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아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마땅히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커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마땅히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데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길, 그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밀은 그 손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페에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도 알았는지 거기서 가장 값싼 칩스로 배를 채우고 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을 이제 한국에 부페가 처음 생겼을 때 부페에 모시고 갔더니 뒤에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어르신께서 그냥 김밥만 이만큼 싸가지고 오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러한 현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축복인데 우리는 그 세상 것에만 눈을 먼 나머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균형이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여러분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그저 이 땅의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부패 가운데서 칩스 가지고 배 채우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가장 값비싼 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진실되게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평의 결과 얻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좋은 일만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했는데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분명 그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허허허 하고 그냥 웃어넘기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환난이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청춘 FC라고 하는 축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축구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프로팀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비주류 선수들, 소위 말해서 축구계의 미생들, 그 가운데서 한 20여 명을 선발해서 6개월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보면 그 선수들의 입에서 아주 단내가 날 정도로 극한의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현역 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도 좋아지고 조직력도 좋아지고 축구 선수로서의 모양새도 갖추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훈련 과정은 누가 봐도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서로 간에 모여서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내가 이것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이 무엇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고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환난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의 증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이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소망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도 포함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에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알미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겠습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안다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 로마 교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란이 결국 소망을 주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너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다시금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앞으로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서 믿는 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기독교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때였고 당시 최고의 박해자 네로가 득세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에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나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안다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단지 세상에서 잘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신자의 최고의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에 빠질 때마다 이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 환란은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4절까지 전했는데 원래는 11절 말씀까지 하나를 전해야 세트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까지 전할 때 2시간에 전하게 될지 3시간에 전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다음 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잘 연속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화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 화평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한 직후에 바로 환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비자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주여 이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처럼 이미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생각하며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혹시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인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